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환수복지당이 구성한 평화미국원정단이 미국에서 반전평화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속에 4.1 백악관 앞에서 또다시 반전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환수, 사드배치 반대, 박근혜 즉각 완전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미국의 북침전쟁 연습 책동을 단죄했으며 특대형 부정추문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역도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